그날 처음 본 검은 눈동자에는 사랑의 외로움이 가득히 찼었지. 나는 왜 그 사연 알고 싶을까. 사랑을 안 했는데 보고 싶을까. 오늘은 고백한다. 가슴을 털어놓고 사랑을 한다고. 이 생을 하도록